같아요.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요.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흑금 사랑이요.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. 무조건 달려갈 거야.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. 언제